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가 9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정호 천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단체 일꾼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적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적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를 비롯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대표들이 연석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의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조국통일 사상과 영도 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며 이 땅 위에 부강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시려는 경야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순관 애국 의지의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성된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인 조국 통일 노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아가며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지지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층 인사들과의 연대 연합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고조시켜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